완전 행복해.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.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.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.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. 내 사랑 지켜달라고. 미안해, 정말 미안해. 나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게 됐어. 가진 건 없어. 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. 힘들고 지쳐 눈물 지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. 이제 너 깨더니 기대요. 내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어줄 테니. 사랑해서 미안해. 사랑해서 미안해. 그대 허락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. I'm not sure if I'm going to be able to do it.